아마 재작년 6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온 민수기 강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5장, 36장 두 장만이 남았는데요. 설교로 하면은 두편 내지 세편 정도면은 민수기 강해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는 제가 예전부터도 강해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라는 판단을 제가 해서 잠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접어두었던 연구를 하다가 접어두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민수기를 다시 한번 펼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향제일교회 와서 이제 신명기를 나누고 나니까 신명기를 다 나누진 않았지만 개관하고 나니까 이 민수기에 다시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해 7월에 부임을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금 꺼내든 것, 그게 민수기였고요. 그게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진행하여 여기까지 와 있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민수기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 이 민수기를 쓴 모세의 그 신앙 여정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신앙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모세처럼 이렇게 잘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5년은 모세의 왕자 시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열정 하나로, 헌신 하나로 버틴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좋은 말로 해서 열정과 헌신이지 그냥 젊은 날에 실력이 안 되니까 몸으로 뛰었던 날들이었죠. 애굽의 왕자 시절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요 제가 막 내세울 게 많았습니다. 막 저도 엄청난 열정으로 막 사역을 막 진행했었거든요. 막 아이들과 1대1 양육을 하려고 막 저녁마다 개인적인 시간 다 때려치고 그냥 저녁마다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1대1 양육하고 막 그다음에 하여튼 몸이 축나도록 아무튼 그 일들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열심이 어느덧 내 자랑이 됐고 내 근거가 됐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바빴고 다른 사역자들을 정죄하는 데 바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역 5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사역자의 길로 떠미시죠. 그때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의 길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모세랑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자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모자랍니다. 저는 사역 관두겠습니다. 목사 때려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5년의 절반을 보냈고요. 나머지 절반은 또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가지고 결국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내놓으시오.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인도해 나갔던 그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 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모세의 모습. 내 모습이 그 모습과 조금 닮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민수기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실제로 저는 고향 제일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해서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 10년의 사역 때와는 아마 많이 다르고 많이 성숙해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여전히 부족하고. 아마 저의 모습은 민수기 초반에 여전히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는 그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민수기 후반으로 올수록 모세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도달해야 될 목표로 삼으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런 여정을 거쳐서 모세가 과연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 하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비라는 말입니다. 봄에 찾아오는 제비라는 새 말고, 우리가 제비 뽑다 할 때 그 바로 그 제비죠. 1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제비 뽑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했거나 또는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도박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비 뽑다라는 것과 도박이라는 것은 그게 정확하게 그게 구별이 안 되죠. 제비 뽑는 것도 왠지 운에 맡기는 것이고 도박이라는 것도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비와 도박, 이것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청년부나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왜 하죠? 설거지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밥은 다 먹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설거지 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뭐 12명 중에서 한 2명을 뽑아서 설거지를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비는 다 이런 것이죠. 많은 제비 중에 한두 명이 걸려서 뭘 많이 가지든지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하게 되든지 이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는요, 완전히 그 개념이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의 그 옷인 제복인 에봇을 입고요, 대제사장은 거기에 하나를 더 입습니다. 뭘 입냐면은 그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라는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시는 분 아시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제비를 뽑는데,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굴려서 똑같은 돌 중에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우림이 나올지 둠밈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를 꺼내서 그 나온 결과대로 순종하고 그 나온 결과대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뽑기와 완전히 다른 것을 더 깊이 알려면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돌이 가진 그 의미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림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빛, 광채, 불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림. 둠밈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함 이런 뜻의 툼, 그것의 복수형으로서 툼밈, 둠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식 제비뽑기는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둠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걸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해석이 있는데요. 이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A에 해당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툼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Z에 해당하는 그 맨 마지막 글자 타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하는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툼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운이 좋아서 좋은 걸 뽑고 운이 나빠서 나쁜 걸 뽑는 그런 제비뽑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비뽑기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고 이스라엘의 제비뽑기의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끝냈을 때 마침내 끝내고 땅을 분배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냈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들이 다 똑같은 땅이겠습니까? 지정학적 그 의미가 틀리고 또 땅의 용도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 땅의 질도 틀리겠죠. 어떤 땅은 농사짓기에 적합하겠고 어떤 땅은 포도를 심기에 적합하겠고 어떤 땅은 가축을 치기에 어떤 땅은 집을 짓기에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땅보다 질이 낮을 수도 있고 막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개발을 조금만 해도 되는 땅이 있을 것이고 안 해도 되는 땅이 있을 것이고 그런 때에 그 땅을 이스라엘식 제비뽑기로 분배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여러 그 지파의 담당자들을 세워서 대표들을 세워서 그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 판단, 내 상식, 내 생각은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은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결정과 결과를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이며 이 모세가 다다른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모습이며 그의 인생의 결론이고 또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고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결론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우림과 둠밈의 방식을 우리가 더 선호합니까? 아니면 도박을 더 선호하죠. 도박이라고 하니까 난 도박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신앙에서 도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도박이 뭐죠? 도박은 나의 어떤 것을 걸어서 어떤 일확천금 뭐 그 배의 몇 배의 보상을 노리는 것이 도박이죠. 최근에 가상화폐 이 시장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줬죠. 도박이란 어떤 것인가. 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개념이 많은 사람들을 도박으로 몰고 갔죠. 비트코인이 몇 달 안 된 그 짧은 어간에 막 몇천만 원씩 급등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가상화폐는요, 처음에 딱 그게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할 때 평가액이 25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게 갑자기 몇 분 만에 5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천 원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250만 원대 샀던 사람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박이죠, 도박. 그들은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은 운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했던 것이죠. 최근에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 가상화폐가 막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 쪽박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도박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어떤 것이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지만 도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에서 도박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조건으로 걸고 그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는 태도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도박이죠.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릴까요? 참 재밌게도요.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대박이고 하나는 쪽박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요, 대박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떤 걸 뽑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만약에 내 생각과 그 우린과 둠밈의 결과가 똑같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고. 근데 나는 우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둠밈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감사할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대박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박은 어떻죠? 대박이라는 것이 있다고 선전은 합니다. 하지만 그 대박은 언제나 누구의 몫이죠? 주최자의 몫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의 몫일 뿐이고, 주식으로 따지면 작전주를 하는 사람의 몫일 뿐이고, 개미 투자자들은 언제나 다 쪽박을 차게 되어 있죠. 정선 카지노에서 대박 났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운 분 중에? 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쪽박 차고 거지됐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찜질방에서 숙식하면서 구걸하고 일용직 뛰면서 카지노 입장료 벌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도박을 걸었던 사건들이 많죠. 구약시대에도 이런 도박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왕 때 블레셋과의 전투 때 사울왕이 도박을 걸죠. 자기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것을 미신적 신앙, 도박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지 의문이기도 한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게 신앙인데 사울왕은 지금 특정한 물건에 베팅을 하는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이 잘못됐다, 사울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 읽으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도박적인 신학,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이랑 청년 때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사랑의 교회에 그런 게 되게 만연해 있었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만 통독하면 신경통이 사라지고 만병이 치료된다는 식의 그 말이 교회에 대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직접 쓰면 가정의 우환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베끼는데 몰두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을 쓴다고 해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은혜가 없으면 다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도 성경 필사 중인데요. 성경 필사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필사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신은 뭐 하는 겁니까? 미신은 성경 필사를 통해서 뭔가 내 환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 환경, 내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뭐죠? 신앙은 성경 필사를 하더라도, 뭘 헌금을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때문에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도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는 사람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 스칼라 철학을 성경에 적용하고 신학에 적용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신학이라는 것을 태어나게 만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저술한 신학 대전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최고의 라틴 신학서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아퀴나스의 친구였던 레지날드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퀴나스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해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늘 그 교회의 제단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아퀴나스야, 너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좋은 책을 네가 썼구나. 참 잘했다. 그래,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어떤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니? 어떤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니? 말해보아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랬을 텐데, 역시 아퀴나스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주여, 오직 당신만이, 주님, 오직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미신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미신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욕망 덩어리인데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망 덩어리인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말로에 보여주는 그 결과들이죠. 그런데 이 길은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요, 나는 무시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명령만 남는 것 같고요, 하나님만 이익을 얻는 것 같고요,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분이 최종적으로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이 도박에서 벗어나 제비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소설가 유혜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시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들 하시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흥부가 치료를 해준 것은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부자가 됐으니 나도 고쳐주면 되겠네 하는 건 놀부 생각이다. 그런데 놀부는 다리 부러진 제비를 만날 수가 없자 아예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분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놀부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대상과 내가 합일되는 것이 마음이고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놀부의 생각이다.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과 미신, 제비와 도박을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뭐만 있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박만 있습니다. 감사할 일과 새롭게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신과 도박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을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냅니다. 기도를 내든지 헌금을 내든지 뭘 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더라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빼고 성경을 썼더니 복을 받았네, 이것만 법칙만 딱 가져오는 거죠. 저 사람이 헌금을 했더니, 어려운데도 헌금을 했더니 이렇게 축복받더라.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그 자기를 바쳤다는 이 하나님은 빼고 헌금을 했더니 축복받더라. 이것만 가져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 이게 도박이죠. 미신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가죠? 내 정성이 모자랐나? 아니면 내가 뭘, 이 순서가 잘못됐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계적인, 그리고 어떤 조건만 따지다가 시행착오만 하다가 결국 쪽박을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쓰십시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간 길, 모세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만큼 그는 훌륭해졌습니다. 우리도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을 또 함께 걸어가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서 우리도 모세처럼 훌륭해지고 모세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